직격해서 졸리우는 TV며 콩을 골라 먹었지. 목이 불른 마당에 몽스 깔고 누웠어. 밤하늘을 수놓은 별 보석 따놓으며 알기울음 흉내내는 승양 얘기를 들었지. 사방으로 병풍 같은 산들이 둘러있고 온 마을에 싱그런 바람 냄새 가득하던 어린 시절 꿈을 줬던 성당 시골 마을 하하하 다시 가고픈 그리운 할머니 댁 신랑대 피어나면 물동이인 한옥네들 생터로 모였지. 강냉도 뒷동산에 소리는 밤이면 화로가에 둘러앉아 고구마 무드놓고 할머니의 구수한 옛날기를 들었지. 싱그런 바람 냄새 가득하던 어린 시절 꿈을 줬던 정당 시골 마을 아